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건축학개론 1화에서 소개해드린 괴테의 명언입니다. 삶과 문화, 건축자의 철학을 담아내는 건축의 선율, 여러분도 느끼셨나요? 건축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즐거우셨길 바라며 오늘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에 마침표를 찍는 날입니다. HBS 화요일 라디오 건축학개론 2020학년도 마지막 라디오를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미랑입니다. 지금까지 건축학개론은 한양대학교 건물이 지어진 배경부터 영화에 담긴 건축, 우리나라 및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 스페이스 브랜딩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물이 나아가야 할 길 등 폭넓은 분야의 건축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건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사회 우리는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들 말이에요. 건축 비평가인 폴 골드버그는 그에 저서 건축은 왜 중요한가에서 판잣집으로 이루어진 농장주택도 건축이고 치밀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된 프랭크의 주택도 건축이라고 이야기하며 모든 건축물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프랭크 게리의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처럼 위대한 건축물이 도시 하나를 살릴 수 있는 반면 짓다가만 폐건물은 마을 전체에 나쁜 기운을 가져다 줄 수도 있죠. 이처럼 건축은 우리 삶의 내외부에 영향을 미치고 단순 피신처 제공뿐 아니라 도시 경관과 나라의 관광 산업에까지 영향을 줍니다. 좀 더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 문명의 시작이 언제였느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빙하기가 끝난 후부터라고 답하겠습니다. 옛날 처음 문명이란 것이 나타나기 전 기후가 적당하고 좋을 때는 사람들이 숲을 다니고 사냥을 하며 살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기후가 변하고 동물들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강가로 모이게 됐었죠. 기존의 수렵 채집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강가에서 농업을 시작하고 한 면적에 함께 사는 인구 밀도가 높아지며 문명이 태동됐습니다. 도시의 시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죠. 진흙과 벽돌, 갈대와 같은 재료로 시작됐던 건축은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시대의 화두는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일 겁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새로운 사건은 아니죠.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되는 전염병을 경험해보는 것은 우리에게 처음일지 모르겠으나 건축, 도시, 인간 그리고 전염병은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자연히 도시가 생겨나고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염병을 해결해야 하는데요. 전염병과 세균성 질병의 창궐을 막기 위해 건조기 후대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처음 문명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또 파리가 세계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은 유독 더러웠던 파리의 오물 때문에 전염병을 막기 위한 하수도가 발전했기 때문이었죠. 18세기부터 에드워드 제너와 루이 파스퇴르에 의해 백신이 나와 사람들이 전염병을 잊고 살았습니다만 그전에는 건축적인 방법들이 전염병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수도 시스템을 발전시켜 물을 공급하고 목욕을 할 수 있게 했던 로마의 사례처럼요. 현재 우리는 아직 코로나19를 해결할 확실한 치료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솔루션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발 하라리가 무리에서 이탈됐을 때의 공포감과 함께 했을 때의 안정감을 언급했듯이 우리는 결국 또다시 모여 사는 세상으로 일상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건축학개론 5편에서 언급했듯 마당을 대체할 수 있는 넓은 테라스와 환기가 중요시된 외벽 시스템, 주거와 의료시설이 복합된 단지 등으로의 건축적인 변화부터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도시가 세워지면서 발전하게 된 문명, 그리고 전염병이라는 되풀이되는 역사 속에 우리가 다시 채택하게 될 건축적인 방법들,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찾게 될 기본은 결국 건축적인 지식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이 지니는 의미가 아닐까요? 최근 롯데쇼핑이 전체 매장의 30%를 없애기로 결정했죠. 위기가 변화의 도화선이자 기회의 시작이듯 현대시대에 바뀌어가는 공간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온오프라인 공간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가 중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가 다음 시대를 이끌겠죠? 오늘 우리는 건축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매주 화요일에 돌아오던 건축학개론이 마지막이라니 저도 못내 아쉬운데요. 항상 하던 멘트로 마무리할게요. 옥상을 낭만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을 만나는 것이 되고 한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래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죠. 우리 지금까지 편안히 생각했던 공간을 조금만 더 낯선 시각으로 바라봅시다.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위의 모든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재밌고 풍부한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닿길 바랍니다. 그동안 건축학개론 청취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누구보다 건강하고 따뜻한 12월 보내요. 다가오는 기말고사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건축학개론 대본의 한재희, 기술 유재영, 저는 아나운서 김미랑이었습니다.